보도에 의하면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축위원회 언론본부가 14일 성명을 발표해서 박근혜 정권의 친미 4대 정책을 끝장내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.